HUBS トイテビジステンバイ Q 그날의 일기 모닝 비지 스탠바이 Q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미제 사건의 그날을 함께 밟아보며 우리 사회의 변화를 살펴보는 HBS의 그날의 일기입니다. 그날의 일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미제 사건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사회의 변화와 앞으로 우리가 변화해야 하는 모습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정현욱, 엔지니어 박세준, 그리고 아나운서 저 서은재와 함께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그날의 사건은 이형호 군 유괴 살인 사건인데요. 영화 그놈 목소리의 배경이 되기도 했던 사건입니다. 그날의 일기 다섯 번째 시간, 이형호 군 유괴 살인 사건. 함께 그날로 떠나보시죠. 1월 29일 오후 6시경 서울 구정 국민학교 3학년 이형호 군이 현대아파트 202동 앞 놀이터에서 유괴돼 3월 13일 오후 12시경 한 배수구에서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1991년 1월 29일 저녁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살던 이형호 군은 저녁에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형호 군의 집에는 한 30대 남자의 협박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남자는 마치 각본이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움직였는데요. 협박 전화를 처음 걸고 난 후에는 이형호 군의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했는지를 확인하려고 다시 전화를 걸어 경찰을 사칭하기도 했습니다. 범인은 첫 협박 전화부터 44일 동안 총 60여 차례에 걸쳐 계속해서 협박을 이어갔고 경찰이 합세해 검거에 힘을 더했습니다. 범인은 직접 돈을 건네받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은행 계좌를 개설해 돈을 받으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점을 이용해 당시 한일은행 전산센터에 형사들을 파견해 인출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던 도중 다시 범인에게 전화가 옵니다. 범인은 갑자기 아이에 대한 애착이 없군요. 형호가 죽기를 바라죠. 라며 협박을 했고 서울교 다리 밑에 메모를 확인하라는 최후의 통첩을 날립니다. 메모의 종착점은 양화대교 인근 철제 박스였으며 이 박스 주변에 형사들이 잠복해 가짜 돈이 든 봉지를 뒀습니다. 하지만 무전기로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철제 박스의 위치를 혼동하는 바람에 범인이 가짜 돈을 집어갈 동안 형사들은 우왕좌왕하게 됐습니다. 그날 밤 범인은 다시 전화를 걸고 가짜 돈이 섞여 있어 형호를 되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을 남기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결국엔 1991년 3월 13일 한강공원 잠실지구 인근 터널 옆 배수로에서 시체로 발견된 이형호 군. 경찰에서는 끝내 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범인의 목소리까지 알게 됐고 수많은 흔적을 남겼음에도 잡지 못한 경찰. 범인이 한국상업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며 다소 길게 대화를 나눈 은행원의 기억을 토대로 몽타주도 작성됐지만 수많은 제보에 큰 단서는 없어 수사는 서서히 미궁으로 빠지게 됐죠. 이 사건에는 경찰의 실책이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철제 박스건 외에도 범인이 교보빌딩 앞으로 부모님을 불러냈을 때 인근 지하도를 나온 점퍼 차림의 20대 남자가 유심히 차를 살펴보는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지만 형사들은 경찰임이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범인을 놓치는 결정적 실책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했을 때도 범죄에 이용된 것임을 밝히는 문구만 넣었을 뿐 은행 직원이 주도면밀하게 대처할 만한 문구를 넣지 않는 바람에 범인이 달아나 버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시체를 발견한 직후 부검 결과 이형호 군의 위에 남아있던 음식물이 잡곡과 나물이라는 것을 보고 강남 지역 보리밤 식당을 돌며 수사했지만 이형호 군이 실종 당시 신고 집에서 마지막으로 먹었던 것이 잡곡밥과 나물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신중을 기울인 수사를 했다면 형호 군을 죽인 그놈을 충분히 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형호 군 유괴 살인 사건을 다루며 나왔던 문성근 진행자의 멘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오늘 그날의 일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들과 딸을 보호하기 위해 당신을 꼭 찾아내고 말 것입니다. 오늘 그날의 일기 어떠셨나요? 아무런 잘못 없이 이유도 모른 채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이형호 군. 범죄는 생각보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귀를 기울이고 조금만 더 세심하게 서로를 바라본다면 우리 사회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다뤘던 이형호 군 유괴 살인 사건은 당연히 해결될 수 있었지만 경찰의 아쉬운 실책으로 인해 해결되지 못한 사건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귀 기울임이 있다면 충분히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그날의 일기 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고 싶은 미제 사건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HBS 인스타그램과 흡스뉴스 카카오톡 채널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4월 7일 목요일 그날의 일기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제 사건의 그날을 함께 돌아본 기자 정현욱, 엔지니어의 박세준, 그리고 그날의 일기를 읽어드린 아나운서 서은재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 UBS